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첫 인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바뀌었네 하신 분 계시겠죠? 저는 이번 MBC FM 가을 개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FM 영화음악의 진행자 아나운서 정은임입니다. 정은임이요. 처음이란 말 속에는 신선함, 새로움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도 서툴다라는 의미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서툰 것은 당연하겠지만요. 그동안 조율스 아나운서의 FM 영화음악 사랑해주셨던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기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아직 우리나라에 개봉되진 않았지만 화제작인 에디 머피 주연의 부메랑 중에 나오는 곡입니다. 현재 11주째 빌보드 차트 1위